작았던 어린애가 벌써 이렇게 컸으니 세월 참 빠르구나 빠르기도 하구나 됐네. 아까워서 어쩔까 어이 보낼까 시집 안 가요 엄마 절대 안 가요 엄마 엄마 하고 옷은 옷은 살 거예요 엄마 하고 천년 만년 살 거예요 우리 엄마 아프면 이 딸도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오냐 오냐 그래 그래 그래 그렇지 그렇고 말고 아프지 않고 한평생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주면 너를 살까 은을 주면 너를 살까 목숨보다 더 소중한 내 딸아 엄마 딸아 이쁘기만 하구나 세상에서 제일 좋아